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부모님께 야단을 맞고 지금 얼굴을 찌푸리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또 갖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괴로운 분은요? 혹은 어떤 사람이 좋아졌는데 영 아는 채를 하지 않아서 안달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런 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쾰른 대성당의 십자가에서 떨어지든 서커스단 천정 고리에서 떨어지든 쓰레기 더미 꼭대기에 떨어지든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웃으며 삽시다. 대전 중구 용두 이동의 하진용 씨, 잘 들으셨어요? 영화 옐로우 서브마린 중에서 옐로우 서브마린, 베를린 필의 12명의 첼리스트가 연주해드린 곡이었습니다. 참 첼로의 그 무겁고 둔중한 느낌이 전혀 없죠? 굉장히 유쾌했는데요. 게다가 베를린 필에서 그 잠전을 빼고 있을 연미복을 잔뜩 차려입고 앉은 12명의 첼리스트가 이 곡을 연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유쾌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마감하세요. 자, 즐거운 소식 하나 더. 저희 FM 영화음악에서 여러분께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사회 표인데요. 4월 28일, 29일 양 이틀 동안 서울 한 극장에서 영화 사라피나를 상영합니다. 여러분께서 4월 21일 수요일까지 저희에게 엽서를 주시면요. 500분을 추첨해서 두 장씩 표를 보내드려요. 보내주실 것은 다 아시듯이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443 819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귀 속으로 들어가서 영사기를 돌리는 날이죠. 다이안 키튼과 아기 엘리자벳이 주연하고 찰리 샤이어가 연출한 베이비붐.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좀 지나치게 성공만을 추구하는 엘리트 직장 여성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을 재미있고도 따뜻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여성은 꼭 결혼해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일을 통해서 자신을 성취시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결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절실한 성취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참 힘들고 그래서 더욱 값진 그런 사실이죠. 모성애와 사회적인 성취감,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어내는 제이시 와이언 역에는 다이안 키튼이 열연하고요. 또 그의 연인인 쿠퍼 역에는 샘 셰퍼드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지성파 연기자들이죠. 그리고요, 어쩌면 그렇게 연기를 잘할까, 이렇게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아기 엘리자벳 역에는 실제 쌍둥이인 케네디 자매가 번갈아가면서 출연했다고 하죠. 자, 저는 영사기에 기름칠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여드름은 아젤리아. 예, 고기럽이 장어입니다. 난 어쩌지? 여드름 때문에. 어머? 자, 꾸준히 발라요. 아, 아젤리아. 여드름은 아젤리아.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텃밭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 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크라임 게임.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음악의 향기 크라임 게임.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스무 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애기야, 스무 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햇맛, 라면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스물아홉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어,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출근인파가 뉴욕의 아침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그 속엔 여성도 상당수입니다. 변호사나 의사를 골라서 결혼하던 옛날과는 달리 현대 여성들은 자신이 직접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죠. 제이시 와이엇도 그런 맹렬 여성입니다. 53% of the American workforce is female. Three generations of women that turned a thousand years of tradition on its ear. As little girls, they were told to grow up and marry doctors and lawyers. Instead, they grew up and became doctors and lawyers. They moved out of the pink ghetto and into the executive suite. Sociologists say the new working woman is a phenomenon of our time. Take J.C. Wyatt, for example.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이래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으로 별명은 호랑이. 현재 전문 경영인으로 출세가도를 달리는 중. 역시 일밖에 모르는 남자 스티븐과 동거 중. 그리고 취미는 아프리카 예술품 수집. 한마디로 제이 씨는 남부러울 게 없는 캐리어 우먼입니다. You know, I think you're enormously talented. Fritz, are you leaving the company or something? No. Then I leaving the company?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한 커티스 사장이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그녀에게 식품 체인점의 공동 경영을 제안합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제이 씨. 갑자기 식탁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I accept. This is great, Fritz. This is very exciting. Wow. Wow. Casey, let me ask you something. How many hours a week do you work now? 흥분하면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떠는 것이 그녀의 버릇입니다. What's that knocking? Well, never mind. Look, you know that normally I don't think of you as a woman. But 막상 말은 꺼냈지만 사장은 여자인 제이 씨가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I mean. 동거 중인 스티븐이 아내 노릇을 원하면 어떡할 거냐 조심스럽긴 했지요. 제이 씨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Forget it. I don't want it all. I don't. 가정은 안 가질 거예요. 절대로. I'm like an Akita as a partnership husband. A dog? Yeah, I thought you loved them. Oh, I love looking at them, but owning one? Oh, we'd have to feed it and walk it. We'd have hair everywhere. What if it died? Oh, Stephen. Mm. Did you see this house? No. Listen to this. 62-acre Vermont estate. Mm-hmm. Fruit orchard. 그날 밤, 제이씨는 신문 부동산란에 있다가 눈에 번쩍 뜨이는 집 한 채를 발견합니다. 버몬트에 위치한 62에이커의 저택, 과수원과 연못, 흙간도 있음. 제이씨는 아늑해 보이는 이 시골집에 구미가 당깁니다. 그녀는 스티븐이 뭐라고 그러든 그 신문을 조심스럽게 챙겨놓습니다. Oh God, it even has a barn. 한밤중에 영국에서 걸려온 전화. 제이씨를 찾습니다. JC, it's the telephone. Come on. It sounds like overseas. Hello? Yes? Cousin Andrew? No, I don't have a cousin Andrew. Wait. 사촌 앤드류? 제이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가 어머니 사촌의 딸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죠. 그 앤드류 부부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그녀에게 뭘 남겼다는데 감이 멀어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부자이니까 돈이 남겼을까? 하지만 제이씨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What is it? $1 million? I beg your pardon. What is it? I mean, what is it that I inherited? Why, Elizabeth? 그녀가 상속받은 것은 엘리자벳. 이제 겨우 13개월 된 앤드류의 갓난딸이었으니까요. Joking? Didn't Mr. Simpson tell you? What? Mrs. Atwood, I rehearsed. And a copy of the works, Will and Elizabeth's passport. Yes, well, Mrs. Atwood, I'm not the right sort of person for this. You're the only person, Miss Wyatt. She's a very agreeable child, you see. Once you get the hang of it, I'm sure you'll be a wonderful mother. I don't... Mother? 아기에다가 기저귀 가방까지 얹어들고 점심 약속 장소에 나타난 제이씨. 사업 협의를 위한 중요한 자리였지만 엘리자벳 때문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기를 프론트에 맡겨놓고 사업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Can you believe somebody would actually bring a baby here? Anyway, as I was saying, I've always been intrigued by the managerial panache of the food chain. Tell me about you. Me, huh? Me. Well, I am... Elizabeth은 제이씨가 보이지만 않아도 울어듭니다. I'm assigned all our Fortune 100 companies, and I personally handle IBM, Xerox, DuPont, Polaroid. Texas Instruments, Atlantic Overseas International, West... What? Your baby has just barfed all over my bar. This is not my baby! 결국 제이씨는 우유까지 토해버린 아기를 안고 사업 얘기를 하지만 거의 횡설수설이죠. But this is not going to affect me. Yes, I see. Who else do I handle? I also handle Hewitt Packard, Citicorp, Eastman Kodak. They always ask for me. They love me there. 제이씨는 엘리자벳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기저귀 사이즈조차 모르죠. 할 수 없이 최소 저울에 아기를 달아봅니다. 22 pounds. Okay. Hi. Hi. Hi. I need a drink. Okay, I'm leaving you here for a few minutes, so I'm trusting you not to touch anything. Bye-bye. Bye-bye.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희 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엘리자벳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온 스티븐을 깜짝 놀래킵니다. Great hunting boots. Not family hunted. Whoa! 스티븐이 너무 놀라자 엘리자벳도 놀라서 울음보를 터뜨립니다. 주희 씨는 한시라도 빨리 이 침입자를 입양할 선소에 데려갈 작정입니다. Yes. What wasn't a pin? 자신과 같은 엘리트가 애 하나 못 볼까? 주희 씨는 자신만만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벳 역시 만만치 않죠. Here you go. Bon appetit. 먹으라고 갖다 준 국수 요리를 제이 씨 얼굴에 집어던지는 엘리자벳. 온 집안이 국숫가락 천지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무리 설명서대로 해봐도 기저귀는 채워지지 않고 접착 테이프가 자꾸 손에 달라붙습니다. 그 틈에 엘리자벳은 스티븐의 안경을 보기 좋게 망가뜨려버렸고요. Release the tape. 까만 절연용 전선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가까스로 기저귀를 채우는데 성공한 두 사람. 기저귀 하나 채우는데 24개들이 하기스 한 통을 다 썼습니다. It is 11:53 and it's time for you to go to sleep. It's late. We both have a lot of work to do and we need some peace and quiet.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자벳이 울기 시작합니다. 잠인 거죠. I want you to lie down, close your eyes, and stop crying by the time I count. 마치 어른 대하듯이 논리적으로 아기를 채우려는 스티븐. Are you ready? One, two, two and a half. 엘리자벳은 이번에는 그런 그의 코를 물어버립니다. Alright, now just kiss Uncle Stephen goodnight. Jesus! What? She bit me. 모든 게 엉망입니다. I hope this doesn't appear like I'm a terrible person for not keeping her. You forgot this page. Oh, thank you. 드디어 입양할 선소에 엘리자벳을 등록시켰습니다. 이제 며칠만 견디면 아기는 입양될 것이고, 제이 씨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Over you like that. And... 그날 밤 엘리자벳의 머리가 불덩입니다. What? You're hot? You're burning up. Oh. 마음이 급해서 육아책을 펴보는 제이 씨. Oh no. Sneezing. Let's see. Sneezing. 171. Don't get sick. Just don't get sick. One cold mist humidifier, one electric steam vaporizer, one baby thermometer, one baby Tylenol, baby nose drops, baby cough medicine, and bottle of Valium? Oh, yeah. Oh, that's for me. 안내서대로 약이란 약은 다 주문했지만 정작 해열제인 좌약을 못 넣어서 쩔쩔맵니다. I know. It's going to be so fast. I have to have this before I do this. I know, Elizabeth. It's going to be such a cinch, okay? Here we go. Now, try one more time. Here we go. Okay, good. 약 기운이 돌았는지 편안하게 잠이 든 엘리자벳. 제이시는 밤늦도록 아기를 안고 재웁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엄마가 돼서요. 다음날 아침 입양할 선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All right. Agency representative that came out to our motorhome said we might have a chance of getting a boy. So father here just wants to make sure that no stone's been left unturned. We did try to locate a boy. 그런데 양부모들 사람들이 어찌 좀 이상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질 않나. 게다가 아기 옷도 필요 없다는 등 산속에 들어가 살 거라는 등. 낯선 여자의 품에 안게 부럽게 울어든 엘리자벳. You're free to go. Oh, I am. Oh, Bye-bye. You take care. 입양 알선소를 나오는 제이씨의 귓가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떠나질 않습니다. 제이씨는 결심하죠. 엘리자벳을 도로 데려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스티브는 그런 제이씨를 이해 못해서 떠나버렸고 이제 엘리자벳과 제이씨 둘만 남았습니다. Found it. Here you go, miss. There it is. Oh, oh, hello. Oh. 엘리자벳과 함께 회사에 출근한 제이씨. Well, of course, Everett, how do you do? I thought you were in Washington. Well, won't you please come right on in? Oh, Everett, excuse me. So sorry if you could just scoot over. I'm terribly sorry. Oh, my goodness. I have a hairdryer in the closet. 식품 체인점을 공동으로 경영할 사업 파트너의 양복에 우유를 쏟고 사업 얘기를 하다가 오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 보모를 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Hi, I'm here for the nanny interview. So why don't you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I'm originally from Wichita, Kansas. 그런데 이 일도 쉽지 않습니다. Oh, and what brought you to New York? The Lord. Uh-huh.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by. I've just graduated from Johns Hopkins, and I'm taking a year sabbatical before I begin my medical school training. Fabulous. And what brought you to New York? I came here to live with a guy, but that didn't work out. And then 신경 쓰여기다가. You see, my father, he tried to commit suicide. When I came home, I found him at the bottom of the stairs. 마음에 드는 부모가 없습니다. My mother was drunk and she accused me of trying to kill him. 결국 고향에서 아기를 많이 돌봤다는 처녀 부모가 합격입니다. 엘리자벳과 보모를 남겨놓고 출장을 떠나는 제이 씨. 영 안심이 안 되는지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식품 체인업에 대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신껏 발표하는 제이 씨.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유병 꼭지를 못 찾겠다는 보모의 전화입니다. 설상가상 엘리자벳까지 전화를 받아서 끊지 않습니다. Hi, honey. Yes, I hear you. Okay, okay. Itsy bitsy spider. Good. Would you put Eve back on? I gotta go. 완전히 스타일 구기는 일이죠. 모처럼 한가한 일요일. 엘리자벳과 함께 공원에 나간 제이 씨는 옆자리 엄마들 얘기에 귀가 번쩍 뜨입니다. No. Cole has drama on Wednesdays. Ben's got his playgroup in French on Monday, gymboree on Tuesday, computer readiness on Thursday. 어떠니, 지능 개발 센터가 어떠니. 그녀로서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들입니다. 게다가 어떤 엄마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입학 신청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제이씨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 길로 엘리자벳을 지능개발센터에 등록시킵니다. 이 교육은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죠. 제이씨도 야심입니다. 도어 BMW. Whoopi Goldberg. Look, I'm late for a meeting. Just let me out here. I can run, okay? Because you guys can come in. I asked you for all the research that I needed on Thursday. When was it? When did I? Oh, sorry. Whoa. Very sorry. 사회생활에도 뒤처지지 않고 엘리자벳도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 제이 씨. 슈퍼어머니 되려는 그녀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만큼 지치고요. 아이를 안고 서류를 보다가 선체로 잠이 드는 밤도 많아집니다. 체코프스키 레크레알 Shrimp sushi. All of my life. And I had some big ideas. So much of my life still not completed. Hopes and fears. Watching them change into something new. Wondering if I'm going to find the answer. Loving you all of my life. It comes back to you and me running out of time. Gotta find me a better understanding. Every day I keep forgetting what's mine. If we convince Larrabee that it's a rational thing to do, which it is, you know, he's going to go. 쉬는 날이지만 일 욕심에 회사에 출근한 제임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그녀 밑에서 일을 배우던 부하 직원 케니가 제이씨의 책상 위에 발까지 올려놓고 일을 하고 있었죠. 게다가 케니는 제이씨 몫의 일까지 자신을 다 했다면서 거들먹거립니다. 사장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케니의 서류를 받아가고요. 대세는 기운 것 같습니다. 사장은 이번 식품 체인 사업의 동업권을 이미 케니에게 맡겼으니까요. 제이씨에게는 대신 개껌 만드는 회사 일을 맡깁니다. 가정과 일,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게 사장의 지론입니다. 제이씨는 한직으로 밀려난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둬버립니다. 얼마 전 부동산 광고에서 보았던 버몬트의 저택. 제이씨는 그 집을 삽니다. 이제 도시가 싫어졌습니다. 시골에 가서 늦잠도 자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과수원과 호수가 있는 새 집에서 새 인생을 계획하는 제이씨. Honey, it's so exciting. We actually own a house with fruit orchards, a pond, and a barn. Oh, Elizabeth, it's going to be a whole new life for us. Yep, I'm going to learn to relax and sleep late, bake apple pies, get into quilts. I can't wait. We're going to be just like the farmer in the dell. 제이씨와 엘리자벳이 이사오는 바람에 인구가 317명에서 319명이 된 시골마을 하주이빌.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Cow, honey, look, moo. 청바지 차림의 시골 여인이 된 제이씨와 엘리자벳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냅니다.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사과를 따서 파이도 만들고 또 밤이 되면 엘리자벳에게 동화 얘기도 들려주고요. Them pipes is corroded, miss. There's no way I can get this system going again. Oh, that's a bad break.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하나 둘 생겨납니다. 우선은 집이 골칫거리에요. 겨울은 닥쳐오는데 난방이 되질 않습니다. 마을에 단 한 사람뿐인 수리공 분. Are you saying there's no way of saving this system? Yep. Do you know how much it's going to cost? No. 언제나 yes를 yep, no를 no라고 말하는 분. $7,000-$8,000. What? Are you sure? Yep. 수리비만 7,000-8,000 불이 든답니다. Are you the only plumber in town? Yep. 눈보라가 치는 겨울. 제이씨와 부는 지붕까지 뜯어고치는 대공사를 합니다. 긴 겨울 동안 엘리자벳을 먹이려고 유아용 사과 소스나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제이씨. 자신이 한심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고가 또 터지죠. 이번에는 물이 안 나옵니다. No! Uh-oh. Your well's dried up. Oh, God, that's good. I thought it was something serious.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수리공 분의 계산에 따르면 수도를 넣어야 하는데 또 5-6천 불이 들게 생겼습니다. Yep. Well, do you know like approximately how much this is going to cost me? No, right. Yeah. Well, just guess. $5,000-$6,000, maybe more. Oh, well, that's just fine. That's it. I'm in. 제이씨는 드디어 폭발합니다. I am not tall, but you know, right? I went to Harvard. I graduated at the top of my class for what? To spend my life fixing up this dilapidated shack where you can just forget it. Because 이런 데서 살려고 하버드를 수석 졸업한 줄 아세요? to work. I need people. I need a social life. I need sex. 나는 일과 사람과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 데서나 수도꼭지만 틀면 되던 난데 이제 우물까지 마르다니. Make in their lifetime. I mean, I am a career woman. I am. 그리고 당신은 뭐예요? 할 줄 아는 말은 옆과 노우밖에 없나요? No. I have been yucked and noped to death by you guys. I have had it with whiskers and plaid. Look at me. I am going nuts. I used to be cute. I'm not prepared for wells to run dry. I just want to turn on the faucet to have water. I don't want to know where it's coming from. Ah, another 6,000! Oh. 애매한 수리공에게 화풀을 해대다가 그만 기절해버렸습니다. Hi. I'm Dr. Cooper. You passed out and Mr. Boone brought you here to my office. You okay? Yeah. Where's the baby? 정신을 차려보니 마을 의사 쿠퍼가 그녀의 okay? 손을 잡고 yeah. 있습니다. Really, I did? Oh, I've never fainted before, doctor. Is there any chance you might be expecting, Mrs. Wyatt? No. No. 임신 중이냐는 쿠퍼의 말에 제이씨는 울먹입니다. Zero chance of that. Less than zero. Well, it's okay. You can talk about it if you want. I can't. Uh-uh. I can't talk. 임신이라니 혼자 사는 그녀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Oh, doctor. You thought that I was pregnant. Well. Fat chance. But that's not why I'm crying. You know, because I haven't had any. I haven't had any, you know, sex. I just can't even. 남자가 그립다고 너무 외로워서 뉴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제이씨는 쿠퍼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이런 그녀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Hi, Joe. You're a what? 병원 손님인 망아지였죠. 쿠퍼는 바로 수의사였습니다. 제이씨는 자신이 동물이 된 꼴입니다. 수의사에게 자신의 성생활을 고백했으니까요. 쿠퍼가 그렇게 음흉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문명사회로 돌아가겠다고 악을 쓰는 제이씨. 카텐 뒤에서 진찰을 기다리는 돼지까지 그녀를 놀리는 듯합니다. 제이씨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팔리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니 200년이나 묵은 오래된 집으로 내놓은 지 무려 5년 만에 제이씨에게 팔린 집이었습니다. They're almost too pretty to eat. I know. I got carried away during the last storm. 이제 생활비도 다 떨어졌습니다. 집안을 팔 거라고 겨우 내내 미친 듯이 만들었던 유아용 사과 소스뿐입니다. 마을의 가게 주인은 아이들이 병에 든 것은 안 먹는다며 거절하지만 외부에서 놀라온 도시인들이 좋아라고 마구 사댑니다. Gail, look at this. Gourmet baby food. I've never seen this before. Fabulous idea. How much are they? Oh, $3.50 a jar. Oh, cheap. Oh, well, $4.50. I mean, they're $5.50. They're $5.50 a jar. Oh, great package. 토종이니 영양식이니 하면 대뜸 침부터 흘리는 건 우리나 미국이나 똑같죠. Learn something new every day, don't you? We'll take a dozen. How are you? 제이씨는 자신이 만든 사과 소스가 잘 팔리는데 착안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아식 사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자료를 뽑아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제이씨. Oh, no. 그런데 그만 차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경험이 없는 제이씨는 정비 요령 가이드를 펴들고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질 않지요. 때마침 수의사 쿠퍼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녀를 발견하고 뒤에 와서 섭니다. 못하면서도 잘하는 척하는 제이씨. 쿠퍼의 도움도 거절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쿠퍼는 불독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죠. 사납고 쌀쌀맞고 사귀기 힘든 불독. 쿠퍼는 제이씨와 사귀고 싶습니다. 이 동네에서 한강 나이 아래로는 제이씨와 자신 둘 뿐이니까. 하지만 제이씨는 한층 더 쌀쌀맞게 굽니다. 촌구석 수의사에게는 관심도 없고 곧 여기를 떠날 거라면서요. 순간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는 쿠퍼. 비록 겉으로는 쌀쌀맞게 대했지만 제이씨는 키스를 해준 쿠퍼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See you around. 옛날에 호랑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이씨는 특유의 저돌적인 사업 수완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시골 아기, 컨트리 베이비라고 이름을 짓고 엘리자벳의 얼굴을 상표로 결정한 제이씨. 이 베이비붐 유아식을 거리에서 직접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산 유아식은 빗발치듯 팔려나갑니다. 이제는 사과 소스뿐만이 아니라 바나나, 콩, 당근까지 팔아치우지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공장까지 설치한 제이씨의 시골아기 유아식. 안내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수백 통의 주문 편지가 날아오고 이 유아식은 미국 각지에 퍼져나갑니다. 뉴욕에서도 모를 리가 없지요. 노다지를 캔 유아식이라는 둥, 100만 불짜리 아기라는 둥, 신문지상에서는 연일 이 성공담이 기사화됩니다. 베이비 붐이 일어난 것이죠. 수리공 문의 집에서 열린 마을 파티. 제이씨와 엘리자벳도 이곳에 옵니다. 이젠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마을 사람들과도 모두 친해졌습니다. 제이씨에게 남은 단 하나는 사랑이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제이씨와 쿠퍼. 제이씨로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행복을 느낀 멋진 밤입니다. 함께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 제이씨는 콧노래를 부릅니다.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쿠퍼 역시 휘파람을 불며 다가오지요. Hi. Hi. Hi. You tired? Well, I usually require more than 20 minutes sleep a night. Oh. Hi. What are you doing up? 엘리자벳이 그런 그에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제이씨에게는 싫지 않은 소리죠. No, I think you know, she's at that age where she confuses man with dada. Mm. Oh, okay. Honey? No, she's on the phone. Hello? 전화는 뉴욕의 옛 사장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다시 동업체야. Well, hello. Hi. 식품 체인에서 시골 아기를 취급하겠다는 것이죠. 마침내 뉴욕으로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뉴욕의 옛 직장으로 당당히 되돌아온 제인 씨. 감개가 무량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Good to see you. And Fritz. JC, welcome back. Thanks. 회의실에서는 모두 그녀를 반기는 듯합니다. I told you she'd play hardball. I learned it from you, Fritz.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JC, shall we look at the proposal now? 회사 측에서는 실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옵니다. 시골 아기를 전국 슈퍼마켓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현금 300만 불. 제이씨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So that our people can oversee production. Country baby homemade in Cleveland? I don't think so. That point is negotiable. Naturally, we'd like to retain your services as chief operating officer with a base salary of $350,000 a year with a bonus... 조건은 더 있습니다. JC를 운영 책임자로 임명하고 기본연금 35만 불에 보너스 150%, 거기에다가 아파트의 기본휴가 6주, 또 회사 비행기 사용 허가까지. That's it? That's it. JC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성공입니다. Well... 휴식 시간.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화장실로 들어간 제인 씨. I'm back. I'm back. 거울에 비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화려한 복귀를 자축하면서 소리쳐보죠. 마음을 다잡고 회사 복도를 걸어서 회의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생각이 자꾸 시골 마을로 향합니다. 오, sit down, please. I think I'm going to have to pass. Excuse me? My answer is no. Well, which part no? No 350,000 base? No bonus tie-in? Not all of it, Fritz. Country baby's not for sale. 그만두겠습니다. But this is a world-class deal. It'll make you richer than you ever dreamed. 회의실에 들어선 제이씨는 시골 아기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어안이 벙벙한 회사 중역들. 도대체 뭐 때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일? 아니면 돈이 작아서? 제이씨의 거절 이유는 딴 곳에 있죠. I'm not the tiger lady anymore. I mean, I have a crib in my office. 이제 자신은 더 이상 호랑이도 아니고 사무실 옆에 유모차가 있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제인 씨. 일과 가정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게 그녀의 생각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버몬트의 아름다운 자연과 집 그리고 엘리자벳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니까요. 또 곁에 수의사도 있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중역들의 말에 시골 수리공 분의 말을 흉내내는 제이 씨. Do you realize what you're giving up? Yep. There's nothing we can do to change your mind. Nope. 시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쿠퍼에게로 갑니다. 뉴욕 생활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놓치기 싫은 사랑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는 엘리자벳을 안고 있는 제이 씨. 그 모습이 너무도 편안하게 보입니다. 보는 한편의 영화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유쾌했죠? 베이비붐 다이안 키튼 그리고 엘리자벳 역의 귀여운 애기 목소리 아마 여러분의 밤이 훨씬 더 풍요롭고 즐거워졌을 것 같네요. 서울 방배이동의 박영선 씨, 서울 전농 3동의 김동욱 씨, 전북에서 김미영 씨 편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